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의 하늘과 땅을 보면 스티브를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간 주인공 리리가 스티브의 집 냉장고를 열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리리의 눈이 휘둥그레지죠. 듣도 보지도 못한 온갖 식품들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풍요. 리리가 미국에 대해 느낀 첫인상이 이랬습니다. 하지만 리리는 물질의 풍요가 곧 마음의 풍요까지 보장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지요. 요즘 우리는 물질의 풍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아니라 슈퍼마켓에만 가도 없는 게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갖추고 또 살 수 있지요. 하지만 물질이 풍요로워질수록 마음은 자꾸 비어가고 있습니다. 황폐 그 자체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장교가 탈영하고 사병이 장교를 쏘고 학생이 교수를 때리고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채워줄 냉장고 혹시 어디 없을까요? 오늘 첫 곡 영화 하늘과 땅에서 리리가 냉장고를 열어볼 때 그때 흐르던 음악입니다. 영화 하늘과 땅 중에서 슈가 슈가 아치스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자, 하이텔의 한승엽 씨. 요즘에 여의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고요? 바로 저희 MBC 문화방송 건물이 보이는 그런 쪽이라고 하셨는데 고속터미널 쪽으로 가는 좌석 어디에서 타는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단 저희 문화방송 정문에서요. 오솔길 같은 게 있습니다. 가로수길, 멋있는 길이죠. 거기서 한 500m 정도도 안 가면 가지 않아서 바로 좌석버스가 쓰는 데가 있는데 가는 길에 장애물이 꽤 많아요. 일단은 그 요즘에 바람만 불면 떨어지는 그 낙엽들. 너무 운치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정신이 홀딱 빠질 경우가 참 많고요. 그래서 그 골목 쪽으로 들어가서 막 술 한잔 하고 가시는 분들도 꼭 계시고요. 또 가다 보면 요즘에 거기서 그 군고구마도 팔고 있고요. 조금 더 가다 보면 붕어빵도 있어요. 그 장애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장애물을 다 넘어서 가시면 바로 길 건너서 좌석버스 30번이 있습니다. 그걸 타고 가시면 집까지 무사히 가실 수 있어요. 가시다 혹시 저를 만나면 같이 가면서 붕어빵이라도 하나씩 먹으면서 가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자, 아버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가 띄워드리는 다음 곡 잘 들어보시죠. 다음 곡은요. 대전 중구 산성동에서 이현주 씨가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현주 씨, 짝꿍 혜경이, 동생 현정이, 그리고 여러 친구들과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화 숲속의 방 중에서 나왔던 퀸의 노래 띄워드리죠. Love of My Life.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첫 곡으로 띄워드린 곡은 영화 레즈 중에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려드린 곡입니다. 러시아 혁명 장면을 직접 몸으로 체감한 그런 미국 언론인이 나오죠. 그 중에서 붉은 군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라는 곡 The Red Army is the most powerful of all 띄워드렸습니다. 1917년입니다. 민중들의 혁명으로 제정 러시아가 막을 내린 해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18년에는 세계 제1차 대전도 끝났죠. 이 1차 대전으로 생긴 사망자 수는 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승전국이 된 미국에서 윌슨 대통령은 14개 조항의 평화 원칙을 발표하고 또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이 민족 자결주의는 그 당시 일본의 침략으로 신음하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왔죠. 이준 열사는 조선의 독립을 세계에 호소하면서 헤이그에서 자살하게 됩니다. 자결이라고 해야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해 10월 1일은 데이비드 레인 감독의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너무나 잘 알려진 그 로렌스 소령의 날이었어요. 로렌스 소령은 아랍의 여러 부족들을 이끌고 아랍의 다마스커스로 진격해서 터키군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10월 1일에 다마스커스를 다시 아랍인들에게 되찾아줬습니다. 하지만 이 로렌스의 영광은 곧 영국 정부와 아랍 지도자들에게는 짐으로 다가왔어요. 로렌스가 아랍을 통일시키려는 꿈을 갖고 있었던 데 비해서 정치가들은 무엇보다도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시대가 어느 시대도 변함이 없는 것 같네요. 여하튼 전쟁에서 패배한 독일은 침체 상태에 빠져들었고요. 전반적으로 그 사회 분위기는 우울하고 어둡기만 했죠. 이런 독일 사회의 혼란에 표현주의가 결합돼서 독특한 스타일의 영화가 탄생하게 됩니다. 1919년에 만들어진 로버트 비네 감독의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이 영화가 그 대표적인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바로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그 다섯 번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정신과 의사인 칼리가리 박사가 몽유병자에게 최면을 걸어서 살인을 하도록 조종한다,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독일 표현주의 영화의 시각적인 스타일, 그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왜곡된 원근법이라든지 형태가 이그러진 사물, 비스듬히 사선으로 서 있는 건물들, 빛과 그림자의 그 극단적인 대조. 이런 시각적인 스타일,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이런 형식은 미쳐버린 주인공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면서 또 동시에 그 혼란한 사회에서 마음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독일인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독일 표현주의 영화 스타일은 곧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히틀러가 집권하자 그 프리츠 랑, 에른스트 루비치, 무르네오 같은 독일 감독들이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또 그들이 헐리우드 영화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거죠. 특히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장르의 하나인 그 필름 누아르가 탄생하는 데는 독일 표현주의의 시각적 스타일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자, 프리츠 랑 감독의 영화 메트로폴리스. 이 영화를 나중에 영화음악가인 조르지오 모르더가 다시 현대음악을 입혀서 그 영화에 입혀서 새로운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그 조르지오 모르더가 작곡한 음악 중에서 한 곡 들어봅니다. 바벨탑의 전설이라는 곡입니다. 프리츠 랑 감독의 메트로폴리스의 현대음악가, 영화음악가 조르지오 모르더가 음악을 작곡해서 바친 그 중에서 영화 바벨탑의 전설 띄워드렸습니다. 목이 길어서 슬픈 여인들, 자, 이런 여인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던 화가 모딜리아니가 파리에서 과음과 약물 과다로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던 해 1920년이었습니다. 이에는 또 아일랜드의 IRA가 영국에 대해서 가장 격렬한 투쟁을 전개하기도 했는데요. 5월 10일에는 런던 워머드 스크럽스 교도소에서 40명의 아일랜드 죄수들이 단식 투쟁을 전개하고 또 그해 11월 21일 일요일에는 IRA가 14명의 영국 군인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도 발생했죠. 그래서 이날은 Bloody Sunday, 피의 일요일로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21년 6월 30일 중국에서는 마오쩌둥이라는 국민학교 선생이 공산당을 탄생시킵니다. 이렇게 세계 질서가 또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때 나다이즘이라는 사조가 퍼지기 시작하죠. 파리에서 마르셀 뒤상을 중심으로 음악의 다다 페스티벌이 열렸던 건데요. 여기에 시인인 앙드레 브레통, 폴 엘리아르, 또 루이 아라공이 참여했습니다. 다다, 참 독특한 말이죠. 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린아이의 말, 그러니까 유아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다다가 한 사조가 된 것은 트리스탄 짜라가 편지에 다다라고 쓰면서부터였다고 하네요. 다다이스트들은 파괴가 곧 창조다라는 무정부주의적인 슬로건을 앞세우고 자신들의 입지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넌센스 문장을 썼고 화가들은 희귀한 해프닝을 벌입니다. 벽에다가 또는 관중들에게 양동이 안에 들어있는 페인트를 퍼붓기도 하고요. 자, 예, 이런 다다이즘은 20세기에 나타난 예술사조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카프카, 피카소, 스트라빈스키, 이오네스코, 또 사뮤얼 베케트 같은 예술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만든 카프카 중에서 음악 한 곡 들어봤죠. 메인 타이틀입니다.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의 카프카 중에서 메인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이 당시 다다이즘의 영향으로 보긴 어렵겠지만 비슷한 시기에 여성들의 치마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다 무릎까지 올라오게 되자 부도덕하다는 비난이 빗발쳤지요. 이렇게 여성들의 치마가 짧아지게 된 계기는 1차 대전 동안 전쟁에 나간 남성들을 대신해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부터였는데요. 활동을 위해서는 그 긴 치마, 거추장스러운 긴 치마보다는 짧은 치마가 훨씬 편했기 때문인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은 이렇게 짧은 치마뿐만이 아니라 흡연, 음주, 격렬한 춤을 동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의 품행에 대해서 당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로버트 조지프 클레어티가 연출한 기념비적인 다큐멘터리 북극의 나누크가 탄생한 시기는 바로 이 당시 1922년이었습니다. 북극의 나누크,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그 여섯 번째 영화면서 흥행을 목적으로 극장에서 상영된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서론에 사는 에스키모인 나누크와 그 가족의 생활을 담고 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유럽, 러시아, 일본, 뭐 전 세계에서 상영됐고요. 흥행에도 성공을 거뒀습니다. 게다가 이 영화는 에이젠슈타인을 비롯해서 그 당시 러시아 영화인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영화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60년대 다큐멘터리 감독들에게까지 이어지죠. 자, 이 로버트 조지프 플레어티가 연출한 북극의 나누크, 이 영화가 만들어졌던 1922년 2월 5일에는 미국인 윌라드 부부가 새로운 잡지를 만들어냅니다. 드웨이트 윌라드와 부인 릴리 애처가 함께 $5,000의 자본을 갖고 뉴욕 그린위치 빌리지에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찍어내기 시작했죠. 이 잡지는 포켓 사이즈로 됐는데요. 그 일상생활의 정보, 오락, 일반 상식, 지침들을 전해주려는 목적으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당시의 정기 구독자는 1,500명이었고요. 첫 번째 아티클의 제목은 활력 넘치는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었습니다. 자, 같은 해 영국의 소설가인 D.H. 로렌스는 활력 넘치는 성의 소설 채털리 부인의 사랑을 발표해서 또다시 팔문을 몰고 왔죠. 그가 그 이전에 그 1915년에 발표한 소설 무지개가 그 외설적이라는 이유로 출판 거부를 당하거나 또는 금지됐었는데요. 이 새로운 소설 채털리 부인의 사랑도 전편 못지않게 성을 파격적으로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자, 실비아 크리스텔이 영화에서는 주연을 맡았죠. 채털리 부인의 사랑 중에서 오프닝 타이틀 들어봅니다. 영화 차찰리 보이네의 사랑 중에서 오프닝 타이틀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차찰리 보이네의 사랑으로 D.H. 로렌스가 곤경에 처했던 바로 그 해에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1922년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율리시스가 파리의 서점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설은 미국과 영국에서 부도덕하다는 이유로 판금 처분을 받았지만 지식인들 사이에서 몰래 읽히게 됐고 열광적인 지지를 얻어냅니다. 이렇게 율리시스가 파리에서 한참 화제를 모으고 있을 때 마르셀 프로스트는 5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가 남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 대하소설은 율리시스와 함께 20세기 문학의 흐름을 바꿔놓은 기념비적인 소설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같은 해 인도에서는 민족주의자 간디가 독립운동을 펼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고 또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주도하는 파시스트 당이 탄생했습니다. 1923년 9월 16일 일본에서는 도쿄와 요코하마를 강타한 이른바 관동 대지진으로 30만 명이 세상을 떠났고 또 25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그 화풀이로 그만큼의 많은 수의 중국인 또 한국인을 학살했죠. 이런 제국주의의 모습은 자본주의의 모습의 변형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1925년에 탄생한 에리 폰 슈트로하임의 그리드, 탐욕은 20세기 자본주의의 성격을 보여주는 축소판 같은 영화였습니다. 그리드, 바로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7번째 영화로 그 당시에는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었어요. 그 일반 영화의 1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제작비, 또 7시간이 넘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긴 상영시간. 나중에 이 상영시간이 대폭 축소되긴 했지만 흥행에는 끔찍한 실패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욕심으로 미쳐가는 그 주인공들의 모습을 섬뜩할 정도로 사실적으로 그려낸 이 영화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고요. 지금도 어디인가 슈트로하임이 원했던 바로 그 상태의 원판이 남아있으리라는 소문, 또 그런 희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저주받은 걸작입니다. 무성영화 시대의 거장, 그 유명했던 이 에리 폰 슈트로하임도 역사의 뒤안길로 말년에는 사라져갔는데요. 영화 선셋대로에서 글로리아 스완슨의 전 남편이자 집사이자 운전기사로 그 모습을 드러내죠. 그 선셋대로를 보면 글로리아 스완슨이 윌리엄 홀덴을 총으로 쏜 그 다음날 경찰과 기자들이 그 집으로 몰려오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자 글로리아 스완슨은 그 옛날 화려했던 그 여배우 시절의 환상에 젖어서 마치 영화를 찍듯 걸어 나옵니다. 그러자 슈트로하임은 그녀의 환상을 깨지 않기 위해서 마치 영화 촬영 현장인 듯 레디 고를 외치죠. 그 장면 한번 들어보시죠. Lights. Are you ready, Norma? What is the scene? Where am I? This is the staircase of the palace. Oh, yes. Yes. Down below, they're waiting for the princess. I'm ready. All right. Cameras. Act! So they were turning after all. Those cameras. Life, which can be strangely merciful, had taken pity on Norma Desmond. The dream she had clung to so desperately had enfolded her. I'm too happy. Mr. DeMille, do you mind if I say a few words? Thank you. I just want to tell you all how happy I am to be back in the studio, making a picture again. You don't know how much I've missed all of you. And I promise you I'll never desert you again. Because after Salome, we'll make another picture and another picture. You see, this is my life. It always will be. There's nothing else. Just us. And the cameras. And those wonderful people out there in the dark. All right, Mr. DeMille, I'm ready for my close-up. 영화 선셋대로의 맨 마지막 장면 띄워드렸습니다. 1923년 T.S. 엘리오트는 우리가 지금도 잔인한 4월이라고 이 해마다 4월만 되면 읊는 그 황무지라는 시를 발표했습니다. 이 시 한편으로 엘리오트는 조이스와 스트라빈스키와 함께 모더니즘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떠오르게 됐죠. 그 다음에 1924년에는 조지 거슈인이 작곡한 랩소디 인 블루가 뉴욕 아메리칸 홀에서 발표됐고 열광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라흐마니노프가 클래식에서 이뤄낸 성과를 재즈에서 거두었다. 이런 평가였죠. 이 그다음에 1925년 영국의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의식의 흐름을 기록해 나가는 실험적인 테크닉으로 델라웨이 부인을 발표해서 화제를 모았고요. 같은 해에 미국에서 피츠제럴드는 위대한 개츠비를 발표했습니다. 또 파리에서 앙드레 브레통은 초현실주의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나다이즘과 프로이드로부터 영향을 받고 이 초현실주의를 모색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성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최고 가치로 삼았습니다. 이런 초현실주의는 그 미로라든지 피카소, 볼글레 같은 화가들에게 또 큰 영향을 미쳤죠. 이 초현실주의와 함께 등장한 영화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그 대표적인 영화라고 하는 전환 포템킨이라는 것. 참 아이러니한 느낌을 주는데요. 소련의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이 연출한 전환 포템킨. 바로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8번째 영화입니다. 러시아 혁명의 아버지 레닌이 세상을 떠나고 난 그 다음에 선을 보였는데요. 러시아 혁명 정신과 소비에트 몽타주 이론을 영상으로 옮긴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어요. 특히 오데사 계단신,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전환 포템키노의 수병들을 환영하러 항구에 나왔던 오데사 시민들에게 짜르의 군대가 무차별 발포했던 그 사실을 영상에 담은 장면이죠. 이 오디세 계단씬이 영화사에 던져준 충격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70년이 흐른 지금도 아주 생생한 긴장감, 역동감, 그것은 변함이 없는 놀라운 장면인데요. 최근에 이 영화가 우리나라 극장에 개봉돼서 필름으로 볼 수 있었죠. 어느 영화평론가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환 포템킨의 극장 개봉을 앞두고서는 내가 살아생전에 이 영화를 우리나라 극장에서 필름으로 볼 수 있으리라고는 두 가지 이유로 결코 생각할 수 없었다. 그 첫 번째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고, 또 두 번째는 전환 포템킨이 무성 영화이기 때문에 극장에서 개봉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를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동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대학에서 비디오로 상영될 때 이 전환 포템킨은 가장 인기 있는 영화로 손꼽혔었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막상 극장에서 필름으로 볼 수 있게 되니까 별다른 관심을 모으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시간여행 영화 100년 영화 100편 네 편의 영화 소개해드렸는데요. 영화사에 남는 그 다섯 번째 영화로 로버트 비네가 만든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로버트 조지프 플레어티의 북극의 나누쿠, 일곱 번째로 에리 폰 시트로하임의 그리드, 여덟 번째 바로 좀 전에 소개해드린 전환 포템킨이었습니다. 하이텔의 이정훈 씨 듣고 계십니까? 영화 파스이 중에서 제시 들려드립니다.

영화음악 CD는 부산남구 문현 2동의 정윤경씨께 띄워드립니다. 홍동식 프로듀서와 저정은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세요. 언제부턴가 이렇게